7:54 앞 1부 1시간, 2부 1시간 빼보자.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돼. 한 40분 정도. 한 50분 녹음해서 2시간 분량 나오면 되겠다. 알아서 하라 그래. 50분 녹음해서 2시간 분량 만든다고? 할 수 있어. 진짜? 어. 야,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인데? 어, 2배속, 0.5배속으로. 퇴두궁 내기 외부.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딴지 종편 및 여러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소개하고 물고 뜯고 씻고 삼키는 팟캐스트 된다. 저는 진행을 맡은 테드고요. 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알았어 시작하자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저는 진행을 맡은 테드고요. 아, 이번 주에 DK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그나마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전부 저 때문입니다. 국감의 계절 비공개 단식 그 대표하고요. 필립 압스터 대표 때문에 제가 밤은 밤대로 새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어제 또 한 대 그래 또 밤 새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런 건 아니고 아 진짜 아 이 씨랑 정 씨가 이쁘면 말도 안 하는데 아 우리 형춘이 정도만 돼도 내가 정말 이뻐질 건데 바랄 걸 바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전부 저 때문입니다. 네. 야, 박수 좀 쳐줘. 영혼 없어. 다음에 임경춘 의원. 네 다음 저입니다. 저희 방송 진짜 서바이벌 방송입니다. 이치님 떨어졌고요. DK님 떨어졌고요. 중간에 스피노프 가업걸 방송 날라갔고요. 오늘 이번 주 왔어. 이번 주 탈락은 또 누굴까요?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우승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경춘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나노나님이 원래 그 본격 인터뷰에 이제 포함되셨는데 1부부터 그냥 참석하신다고 해서 같이 앉아 계십니다. 네 자기 소개 좀. 안녕하세요 나노나예요. 너무 겸손한데. 2부에 본격적으로 파보자고. 아 나노나님은 그 지금 뭐 어느 방송을 제일 즐겨 듣는다고 하셔야 되나? 아브나인디 연구에서 게시판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요즘에 자게도 넘어오시고. 네. 그 글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많고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듯한 진. 많고 뾰로롱 에비쭈. 아니 근데 대부분 다 많고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모르려나? 아브라인 니린이들은 알지. 아 아브라인 알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러지 마. Virginia. V-I-R. 와 이거 와 나 깜짝 Virginia? 나 깜짝 놀랐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 번 터뜨렸어.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만남의 광장 시간입니다. 후기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저희 방송이 망했는지 후기가 없어요. 없어요. 후기를 써주던 사람들이 후기를 안 써줘. 후기 좀 써줘. 아니 너무 비굴하게 굴지 말자. 근데 이번 방송 나고 나면 후회할 거야. 왜요? 후회할 거잖아. 뭐를 후회해? 후기 안 쓴 거 후회할 거잖아. 아, 그렇지. 자, 그 이야기는 테드가 하겠습니다. 아,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제치고 일단 두 개밖에 없는 후기를 읽어드릴게요. 저번 두 명 들어서 두 개 썼으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저번 우리 두 명 듣는데? 우리 구독자가 80몇 명, 90몇 명이야. 94명. 그거 우리 엄마, 아빠, 이모, 막 이렇게 허위 계정, 시숙, 당숙 다 해가지고 미래에 태어날 애기. 더 길게 떠들어도 어차피 후기 읽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팟빵에서 아 발자러님이 볼륨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한번 조정을 했죠. 네. 죄송해요. 발자러님은 너무 작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귀를 말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네가 그러면 써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큰 거 좋아하고 작은 거 좋아하는 사람 취향이 다 있어. 편집하기 힘들어 그러지 마요. 귀를 파요. 아 그리고 저기 그 저희 그 게시판에서도 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클럽 게시판에서 독학이님이 요번 회차에서 자리가 좀 잡힌 것 같고 DK님이 소개해주신 성우 팟캐스트 잘 듣고 있다고 저도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독학이님 진짜 무슨 마더 테레사예요. 무조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 접으려 그랬는데 칭찬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각 진행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무언가를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저번 방송이 나가고 나서 며칠 뒤에 DK 의원을 통해서 아 협찬이 들어왔어요. 협찬. 아. 아. 아. 아. 이 방송이 뭐라고 협찬을 해주는지 꼭 진짜 꼭 장사 잘 돼요? 모르겠어요. 자꾸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아니면 여유가 있으시든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꽃이 작고 음원을 하나 광고 음원을 하나 한번 듣고 가실게요. 마사온의 집은 오늘도 식탁이 시끄럽습니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놈의 시키. 밥 안 먹고 맨날 햄버거랑 피자만 먹어서 돼지 같다고 츠보미가 너 싫대. 싫어 싫어 밥 안 먹어. 이 츠보미 오래지려나. 츠보미네 집 식탁은 오늘도 오순도순 합니다. 아빠가 해준 밥을 먹으면 뱃속에서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래? 에휴 애들 밥 먹이기 너무 힘들어요. 옆집 만순에는 애가 잡곡밥 먹고 반에서 1등도 하고 키도 쑥쑥 큰다는데 싫다고 해도 이따가 마트에서 잡곡이나 사서 억지로 먹여봐야겠어요. 잠깐! 이것저것 섞여있는 마트 잡곡 여러가지 많이만 섞어 먹으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대 체육동영상학과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4가지 잡곡을 쌀과 4:1 비율로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전문가의 말이니 믿어도 되겠죠. 킬로그램에 25,000원, 한 가마니에 200만원이나 하는 홍국쌀이 포함된 앰푸드 꽃씨 잡곡. 밥 위엔 꽃씨를, 어머니 얼굴엔 웃음꽃을. 그럼 아빠 꽃은? 꽃씨 잡곡. 뭐야? 야, 무시 먹으면 어떡해. 그게 뭐야? 이쁘자, 꽃씨 잡곡. 야, 그러면 뭐? 아 꽃이 아 꽃이 자꾸 이러냐? 아, 이럴 수 없잖아.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저희 첫 번째 광고만 들어보셨고요.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 꽃이 자꾸 그 협찬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 먼저 그 감사한 마음에 일단 진행자들한테 몇 개를 이제 그 주문을 해서 보냈어요. 그 두 명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그 지금 두 명이 이제 작곡을 먹어봤는데 어떻게 후기가 어떤가? 아브락사스 후기 좀 어땠어요? 이게 진짜 그냥 보탠 이야기가 아니고 밥을 했어요. 홍국사를 살짝 넣었거든요. 근데 밥 뚜껑을 딱 열었는데 달큰한 향기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달큰한 게 올리고당이나 백설탕 막 뿌려서 나오는 그런 달큰한 향기가 아니고 정말 풍미가 괜찮은 향기가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어리면 작곡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 안 하면 틴밥만 좋아하잖아요. 뭐 다른 거 섞여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기 홍국살이 조금 들어가서 이게 정말 정말 이쁘장하게 밥이 딱 되니까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밥이 자체가 맛있으니까 요즘은 엄청 잘 먹어요. 아 이건 정말 괜찮더라고요. 형춘이 어땠어요? 저는 원래부터 잡곡을 참 좋아하는 제가 베지테리언이라서 아 역시 어쩐지 제가 그 너무 체형이... 베지테리언이라 살이 쪘어요. 이렇게 고기를 먹어야지 살이 빠지는데 고기 맞아. 먹고 싶어요. 맞아 고기 고지방 싶다, 고지방 저탄수를 해야 되는데 또 고자방이라고 좀 걱정을 홍국살 먹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아 그거는 예전부터 죽어가지고 안 써? 그걸로도 안 해결이 써요. 안 돼? 저는 진짜? 저는 무성회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무성이 참 좋아요. 네. 꽃시작도 이게 꽃시작고 먹으면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게 넣으면은 밥이 되게 찰져지더라고요. 어딜 넣어? 좀 물 더 밥에다가 항문에다 넣으면 찢어져. 아 근데. 진짜? 밥에 근데 이거를 조금 넣으면은 그러니까 거기 비율을 잘 지켜야 돼요. 조금 넣으면은 밥이 약간 오래된 것 같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안 드시더라고요. 약간 누렇게 보일 수 있지.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조금 넣어줘야 빨간색이 나와야 되니까 아낌없이 10%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꽃이 자꾸 거기 사이트가 뭐예요? 앰푸드. 그 회사 이름은 앰푸드고요. 그 쇼핑몰이 요번에 새로 개편을 해갖고 홈페이지 이름은 이따가 대표님한테 직접 듣기로 하죠. 이제 아직 정비가 다 안 됐어요. 여러분 시작 페이지를 앰푸드로 하시고 그렇지. 일주일에 하나씩 주문을 하십시오. 자 저희 꽃이 자꾸 방송 광고 듣는 당 끝내겠습니다. 끝났죠 이제.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로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서 네. 뭐라고 근데 뭔 얘기야? DK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가 물어봐요. 맞아. 당주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왠지 꽃이 작곡이 현웅에 대해서 물어보자. 고객님께서 통화하신 현미사음으로 연결되며 B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전화 받기 싫으신가 봐. 우리는 전화 통화가 한 번에 된 적이 없어. 한 번에 된 적이 없지. 어떻게? 잠깐 기다렸다가. 나노나님 드셔 보니까 어떠세요? 아직 안 먹어봤네. 생살 씹어야지. 지금 칼세이건 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갔다 왔어야죠. 아닙니다. 아 오늘 안 터지네. 그런 거 말고. 응? 그런 거 말고. 어떤 거? 더러운 거. 더러운 거. 이거를 물에 불려서 원래 이게 잡곡이 원래 불려서 먹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이거 그냥 불려서 넣으면은 진짜 텐가보다 쫄깃해요. 그렇습니다. 쫄깃할 텐가? 아, 나 적응 안 된다.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안 된다. 테드가 지금 텐가 다 떨어졌다는데 꽃이 잡곡 이용하면 되겠다. 에이. 아, 일본에서 못 사왔어. 아, 진짜? 서울은?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어서 음성사자음으로 연. 피하고 계셔. 피하고 계시다. 자, 네. 물건만 줄 테니 통화 연결 하지 마. 그래서 우리 전화 다 해보죠. 성현님한테 해봐요. 지금 어디 있나? 어디 걷고 있나? 어디쯤 걷고 있나? 산티안고 순례길을 어디쯤 걷고 있나? 어쨌든 그래서 지금 통화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후기가 두 개뿐인데 한 주에 저희가 네. 두 분씩한테 이 작곡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 발자르님하고 독학이님은 저희 클럽 게시판이나 뭐 저희 이메일로 그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성함이나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광풍님이 바로 보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꽃이 자꾸 먹는 당. 꽃이 자꾸 광고 방송 듣는 당. 요즘에 후기 그러니까 근황이 이제 저희 어차피 저희는 월간 방송이었으니까 한 달 만에 보는 게 당연해요. AB가 조금 미안해하는 거는 있는데 워낙에 지금 바쁘고 나 때문에 2주나 더 늦었어. 맨날 방송 그 하기로 했었는데 그 국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밤새고 역시 근데 또 뛰어. 잠깐 놓고 해. 높으셔. 매우 높으셔. 근데도 계속 뛰어. 대단해. 아, 그래 뛰어. 아 근데 AB가 지금 높은 분이 됐어? 높은 아니요. 분이죠, 높은 분.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요. 아니야, 아직 살아 있어. 나 하이. 높은 분 아니야. 그잖아. 묶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태웠지. 아 태웠어? 어, 태웠지. 아, 태웠다니까? 아 진짜? 높으면 아 그럼 어떻게? 어? 그럼 또 생기면 어떻게? 태웠다니까? 아 태웠다고? 태웠어. 아 높은 분이 됐네 그럼. 그 태우는 거 아니고 지지는 거 아니야? 지지죠. 근데 버닝. 지지면 높은 분이 테드 되나? 버닝 높은 분이지. 왜? 왜? 고자. 고자. 아~ 아~ 그런 뜻은 경춘이가 그런 뜻을 한 말이었잖아.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아 그럼 고위 공무직 얘기였어? 오케이 오케이 편집. 어 여기서 편집한대. 아~ 편집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편집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편집 편집. 고자 고자. 고자 고자. 리펜다. 고자 리펜. 귀엽다 귀엽다. 페북 라이브 귀엽다. 자. 어 테드님 이런 적 처음이야. 아브라 고자는 높은 사람. 어 저 젠틀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편집을 해서. 어 대박. 만들어진 인간이었군. 민청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 민청춘 시발로만 말해보세요. 시발로 물 잘라서 또 물통 던진다. 이 분위기를 상세하기 위해서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보자. 오. 너무 크게 들어가나 목소리? 응 되게 크게 들어가. 어떻게 아 테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테드입니다. 네 광고입니다. 네 그 지금 저희 스피커폰으로 통하고 있는데 소리 잘 들어가나요 다른 분들? 네 들어오고 네, 있어요. 들립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녹음 초반인데 아 네네 네 그 아 목소리 좋으시다. 오 섹시하다. 아 지금 아 하시는 분은 아브라삭스님인가?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자꾸 먹으면 귀도 좋아지나 봐. 아유. 아.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장에는 아브락사스하고 민경춘님하고 나노나님 이렇게 세 분 저랑 같이 앉아 계시고요. 앞전에 아, 네. 네, 앞전에 꽃이 자꾸 그 저희 그 후원이 들어오게 된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 그 제가 더 고맙죠. 네, 네, 요 음원 앞에다가 이제 저희가 또 음원을 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러니까 어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방송에다가. 이런 방송에다가 이런 그 찌질한 방송에다가 후원을 해주게 되는지 그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아 회사 소개나 제품 소개 또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와 이거 되게 좀 부담스럽고요. 사실 가오걸도 광고가 들어오는데 예 저는 이제 퀄은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대박.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사실은 이제 너무 띄워주시는 게 아닌가 업다님하고 예,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요 방송 전에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광고가 좀 들어왔으니까 협찬 비슷한 게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뉘앙스로 방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맞나? 네. 그랬어 내가 기억으로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좀 덩 크신 분 오늘 안 나오셨어요? 네, DK가 사정 때문에 오늘 못 집에 나왔습니다. 좀 일이 있어서. 너무 크셔서 못 나오셨어요. 예, DK님하고도 이전에 인연이 좀 있어서 예, 뭐 그때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 물론 이 방송 하기 전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다 보니까 좀 그 제가 가진 게 잡곡밖에 쌀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그거라도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나 싶어서 방송 좀 활성화도 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옥골도 들어오는데 이 정도 퀄이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너무 말씀을 드렸는데 꽃이 잡고 꽃이 잡고 꽃이 울어질려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뭐 크게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민경준님 같은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예, 그래서 잘 듣고 있고 또 재밌게 듣고 있고 예. 약간 이제 병신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I'm 병신 인도벌. 예,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 가옥걸 듣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욱더 가열찬 그 병신의 힘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예. 네, 소원 비슷하게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제 후기로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좀 면이 좀 서게 됐고 저도 좀 건방지게요. 네. 면이라도 서야지. 그렇죠. 옛날에 이제 껄림이나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네. 후원 들어오면 이제 네. 그 이제 거짓말거리님을 하시는 컨셉 비슷하게 아, 재밌게 진짜. 하셨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재밌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저도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아, 어쨌든 예. 네. 지난번처럼 이렇게 돈 주고 사시고 그런 그 행동은 좀 하지 마시고. 아, 그거는 저희가 그 협찬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에 진행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 전에 먹어보고 후기를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요. 다들 잘 아, 먹었다고 고맙습니다. 하네요. 예, 아브라함님. 예.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예. 마음대로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아, 보통은 이제 뒤쪽을 많이 부르는데 앞쪽으로 잘라서 부르는 게 더 좋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 받고 그 대표랑 통화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그렇죠. 저도 이렇게 통화한 적 처음이고요. 뭐 또 이제 방송 녹음한다고 하시니까 또 긴장도 되고. 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예. 이전에 이제 전화 해주신다고 하셨을 때. 네. 이제 와이프하고 애하고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전화보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까였잖아요. 그래서 아 바쁘시다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했었는데. 아 통화 그때 잘 안 돼서 그때.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아무 상황도 없이 아직 지금 제 회사에 남아 있거든요. 일이 좀 있어서 아~ 문자가 오셨길래 깜짝 놀랐는데 또 그 전화 주신다고 한 사이에 또 전화 한 통이 들어와가지고. 네. 계속 걸었습니다 우리가. 통화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최초로 방송 중에 통화 연결이 온 뭐 이런 거 이런 컨셉으로 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또 마침 전화가 오셨네요. 아, 네네. 연결된 김에 꽃이 작곡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짧게 한번. 예, 일단은 꽃이 작곡은 국내에는 저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곡이 꽃이 작곡이라고 하는 작곡하고 그다음에 제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도 이제 딸내미가 그려서 네. 제가 과자 한 봉지 사주고 그린 캘리그래프하고 이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 또 전 세계에 저밖에 안 만드는 이제 작곡이니까 네.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바빠놓고 살고 있습니다. 홍국살도 너무 좋아요. 어떤 쌀이요? 홍국살. 아, 홍국살이요? 예, 예. 뭐, 잡곡, 이제, 일반적으로 홍국살은 빨간 쌀인데, 저기, 그 그러니까 종류가, 품종 자체가 그 논에서 나는 빨간 쌀이 아니고요. 백미를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그냥 발효를 해서 만든 쌀이어서, 예, 그 기술이 없으면 이제 만들지 못하는 잡곡이 원래 빨간 쌀은 아니고요. 다시 발효를 한 거고, 제가 이제 미생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 만들게 됐고 단지에 2014년 1월달에 이제 그 마성님 아브나이디 연구 처음에 광고를 했었죠. 그렇죠. 하다가 그음원 나왔습니다. 그음원. 예, 그때 만들었던 그음원이에요. 네네. 마성님하고 초호기님하고 그죠. 네, 맞아요. 예 들었던 거고, 근데 그게 제일 재밌어가지고 했고요. 네. 그 뒤에 좀 놀다가 이제 영진공 했었고, 예, 그렇게 됐었죠. 예. 저는 되게 반가운 게 뭐냐면 팟캐스트를 또 즐겨 들으시는 분이 사업을 네.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해줘서 더 감사드리고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통화 또 연결돼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네. 그다음에 방송 잘하시고 저도 뭐 많이 글은 못 남기지만 바빠가지고 사실 네. 예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듣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그럼 들어가세요. 네 방송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 시작곡. 꽃 시작곡. 예. 예. 네가 꽃하면 난 시작곡 아씨. 네 이제 아직 일부 중간까지도 못 갔는데 그 최근 근황 그러니까 저는 근황이 방송이 9월 초에 올라왔다가 한 달 만에 하는 건데 물론 AB가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뭐 저희 방송은 뭐 그냥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 근황을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일기를 쓰지도 않는데 한 달간의 근황을 어떻게 내가 기억하지? 근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제가 한 지난주 정도 지난주였나? 그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다녀 딴지 네. 분들하고 예, 추모대회 다녀오고 그런 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네요. 그게 제일 시국상에서도 큰 저거였고 예, 딴지에서도 고맙게 기사를 올려주셨고 어떻게 일이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닌데 좀 답답한 현실을 보는 게 많이 좀 가슴이 아팠어요. 일주일 동안 한참 네. 진행 중이고 좀 더 계속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AB님은 최근 근황은? 아 저는 우리 방송은 미뤄두고 전 다른 방송 잠깐 나갔었어요. 좀 더 가까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방송 미뤄두고 다른 방송 잠깐 나갔는데 그 재밌는 팟캐스트 잼팟 추석 특집편에 나갔습니다. 그게 추석 바로 전주에 녹음했으니까 그때 그래도 여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79년생 3명 나가서 떠들고 왔는데 출연 결과 한 놈은 개쓰레기가 되고 한 놈은 장황한 놈 되고 저는 인간극장 찍고 왔습니다. 뭐 그러다가 몰래 마이크 당해가지고 벌벌 떨고 마이크 그랬는데 방송은 들을만하게 나왔어요. 뭐 제 연애 스토리부터 해서 뭐 살아간 이야기도 나오고 한 번씩 들어봐주세요. 재밌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다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깊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게 허언증일 수도 있어. 바꾸면 한 거. 가족도 아니요. 원래 없고. 애도 없어? 세종시에 살지도 않고. 막. 헐.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잼팟에 미스방님이라고 나오는데 네. 그분이 진짜 이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홍국살처럼 이뻐. 네. 저는 네. 할아버지가 좋아하세요. 경춘이는 테드밖에 없지. 너브리 러브. 너브리밖에 없어요. 저 그랬습니다. 저번에 같이 밥 먹는데 떨려가지고. 안 채서요? 아 낮에 먹을 때? 떨렸다고? 여기 육개장 먹었잖아요. 육개장이 다금바리로 느껴졌어요. 자 그럼 네. 경춘님, 경춘님은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저야 뭐 항상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찌라시 돌리고. 뭘 알아? 요즘에 근데 찌라시를 못 돌렸어요. 요즘 경찰한테 쫓기고. 네. 학원 이전하고 나서 저희가 한글날 맞이해가지고 출판할 게 있어서 그 출판 준비하느냐고 편집하고. 경춘이 책 쓴대요. 네, 이제 곧 나와요. 네, 저는 편집이고요, 그냥 편집. 아 편집인. 네, 편집인으로 했고요. 뭐 그런 거 이제 결과물은 항상 높으신 분 이름으로 밖에서 나오는 거니까. 잡부인 아니야, 잡부인. 맞아요. 저 꽃 시작곡 좋아하는 작부인이에요. 그랬고요. 저 얘기하는데 테드님이 다른 사람이랑 바람 피고 있어서 흥이 안 나요. 아니 지금 그 기부상했지? 너클볼러님이랑 바람 피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럴 것 같았어. 자기야 지금 어때? 막 이러고 난 지금 다 벗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그 저희 게스트 때문에 지금 연락을 미리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도 그 백남기 어르신 거기 병원 갔다 왔고요. 갔었어? 예, 네, 새벽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택시 타고 한번 이렇게 그날 보고. 그날 토요일도 늦게까지 일한다고 그때, 했잖아요. 그때가 비 왔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비 와가지고 그냥 보고 근데 워낙 앞에가 복잡해서 그냥 앞에서 그냥 묵념만 데리고 왔어요. 그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고 네. 또 그리고 요즘에 페이스북 보니까 요즘에 백도라지 네. 씨랑 그다음 백민주아님 요즘 완전 폭탄을 맞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마음 참 아프고요. 우리가 많이 응원해 줘야 네. 될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인 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좀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애초에 그렇지. 이게 뭐 악 중의 선이라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잠깐, 네, 잘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 잠깐 해볼게요. 지금 네, 저 태두입니다. 오늘 녹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저 금요일 까먹었어. 아, 그럼 멀리 계신가요? 아, 그럼 못 오시는 상황인가요? 맥커리 안티 뜯지. 맥커리 형 데리고 와. 대박, 어떡해. 아, 망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일단 알겠습니다. 상의 좀 해봐야겠네요. 아, 아닙니다. 네. 여기 한번 뒤져봐야 민호르님 있을지 몰라. 재밌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1부를 먼저 그냥 마저 합시다. 네. 네. 그 나노나님 최근 뭐 근황 어때요? 그냥 저요? 11빵꾸 네. 다음에 요양 잘 했어요? 요양은 잘 하고 그러고 저는 요즘 시골 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아, 그냥 서울은 8월달까지만 시험 때문에 살았다가 시험 끝나고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에 시골에 가서 원래 집 시골에 가서 시골이 어디예요? 근데 많이 시골 아니에요. 경기도 여주예요. 아, 좋네 그래도. 그래서 어제는 결명자를 땄어요. 아, 그러면 이 끝나고 이 비 오는데 또 여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은 방배동. 방배동. 아, 방배동에 누가 있어요? 남자친구? No. 죽돌. 죽돌이? 어, 죽돌님 방배동 살아요? 몰라요. 시끌시끌한 죽돌이. 아니 이모랑 친척 언니랑 있어서 가서 언니만 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있으려고요. 그렇구나. 재내기 또 재밌겠네. 아, 그때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에 나루나님이 이렇게 페북을 보면 사진을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사진이요? 네, 막 손가락 그 이렇게 피 묻은 사진이랑. 아우, 봉숭아요. 발가락 이렇게 이게 확 펼친 사진. 손가락 발가락 패티시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되게 건강하더라고 보니까 뭐 무좀이라는 거 없는 거 보니까 대단해. 건강해요. 야, 너도 봉숭아 드리면. 근데 잘... 어른은 잘 안 들어요. 아, 진짜요? 세상에 그래? 때 진이겨가지고 아기랑 같이 들었는데 아기는 엄청 빨갛게 예쁘게 들어줬는데 전 들었던데? 전 두 번 한 거예요. 저 되게 잘 들어요. 저 종국 빨갱이라. 잘 들어요. 행노잼. 고추장에 찍었어. 아, 진짜. 네, 근황. 칼각과 칼. 네, 근황 그리고 오셨고요. 그래서 예, 네, 그다음 코너. 요즘 모던나 시간입니다. 요즘 모던나 시간은 한 주가 들었던 에피소드나 최근 눈에 띄었던 팟캐스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한 바로 앞전에 소개한 딴지 NIB가 소개하고 나니까 망해버렸어요. 우리 방송이 본격 저주 방송이라고. 저희가 한 달 텀이라 백수들아 문 닫고 있어요. NIB 문 닫고 가업걸도 문 닫을까 말까 하다 오늘 한번 올라왔고 그래요. 저기 뭐 아브나인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미드나잇 계속... 익스프레스도 안 올라오고 있고 거기는 이제 이제 내일 오늘이지 오늘 저녁에 라이브. 페북 라이브 한대. 페북 라이브. 뭔가 들이 좀 이상해요. 저주 방송이야. 자, 저주를 지금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드는 방송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소개하면은 한 달 이내로 어떻게 됩니다. 네. 밑장 빼기도 안 올라오고 있고 그래요. 요즘 뭐 들으시는지 AB. 예. 아, 요즘에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을 막 듣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잘 듣고 있어요. 그 딴지 게시판에서 놀던 요다님 그분이 만든 방송인데 이게. 그때 영진공 할 때 그때부터 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들어야지 들을게요 했는데 3년을 미루다가 지금 듣기 시작했는데 좀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지금은 본방은 시즌 2 종료해두고 인터뷰 특집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인 회사팟 코발트 블루가 계속 정기 업데이트 일주일에 한 번씩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제대로 많은 에피소드를 듣지 몰라서 못해가지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딱 느껴지는 게 요단님 진행자님 요단님 내공이 진짜 대단하다는 거. 이분이 회사 생활이나 또 연구원이나 이런 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겪어보신들 되게 많이 알고 어떤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끌어내주시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최근에 몇 개 에피가 기억에 남는데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잘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정말 좋은 에피들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64화로 이완배 기자님 인터뷰가 나왔었거든요. 김용민 브리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완배 기자님 같이 좋아하시잖아요. 토요일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분 목소리 높낮이도 없고 차분하고 막 딱 잠옥이 좋은 스타일인데 그분 이야기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집중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단어도 어려운 단어도 막 쓰시는데 그래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는 그분이 말씀을 하다가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아닌데 나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거 사실을 전달하고 싶어 라는 응어리들이 막 미워져서 막 커져나오는 감정 같은 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거 들으면서 근데 뭐 전이가 된다고 해야 될까? 동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분 되게 좋은데 그분의 개인사가 이게 나와요. 이분이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동아일보 출신이고 네이버 처음에 열 때 그때 또 같이 하셨고 그 기업들을 거쳐서 지금 민중의 소리 기자하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들 파란만장한 현대사 같은 드라마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꼭 추천하고 그 다음에 65화인데 여기는 해발 회사팟 코발트 블루 핵심 인증 핵심 엔진이 워크홀릭님이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본방송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분은 IMF 오기 전에 그 맞았던 인터넷 사업 호기 있었잖아요. 막 네. ADSL 막 그 당시 ADSL이었나 하여튼 막 초고속 인터넷 막 깔리고 할 때 그때 엔지니어셨던 거 합니다. 돈 정말 많이 버셨대요. 목소리는 되게 어려 보이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고. 그러게. 근데 회사 창업하기도 하고 청산하기도 하고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있고 진짜 산전수전 진짜 말 그대로 산전수전 겪은 분 이야기인데 이완배 기자님 이야기가 뭐 역사 현대 역사물이라면은 이분 이야기는 미생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집중 잘 되고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 딴지일보에 쓰고 연재를 하고 계신데 그거를 모아서 방송으로 만든 게 코발트 블루고요. 거기 자금은 어떻게 모으고 고객 만족 경영은 어떻게 하고 사규는 어떻게 만들고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쉽게 한 걸음 한 걸음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게 방송이 30분 정도밖에 안 돼. 30분 정도가 두 개로 나가. 그러니까 듣기가 되게 편해요. 길지 않다는 거. 좋다. 좋죠. 길이가 또 매력적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방송은 딴지 사태 가지고 했는데 김호준 총수가 정말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영양가 있도록 영양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코발트 블루가 이번에 지난번 겜덕 비상이 딴지 라디오 입점한 것처럼 코발트 블루도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전문 방송이 딴지하고 힘 합쳐서 시너지 만들었으면 좋겠고 파트 땅은 뭐 들어오라고 뭐 본계방에서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에 연락도 없고 좀 하려고 했더니 켰어요. 지금 묘연하고 지금 바람 맞췄어. 진짜. 진짜 결론은 꽃이 잡곡 만세. 만세. 그렇습니다. 꽃이 잡곡으로 풀려버리고 싶어. 저는 요즘에 지금 회사팟 여기에 좀 푹 빠져 있습니다. 이 회사팟이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의 서브 타이틀로 들어요. 근데 나는 저기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을 처음에 듣기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 망설여지는 게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든데 회사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막연히 이렇게 딱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지금 저도 그 본방에 본편은 못 들었고요. 본방에 인터뷰편만 들었어요. 그리고 코발트 블루가 지금 12화인가 13화가 나왔는데 회사파 코발트 블루가 그거는 지금 다 따라 듣고 있어요. 그거 컨텐츠가 진짜 괜찮아요. 워커홀릭님이 닉네임이 익숙한데 혹시 필진분? 필진이세요. 오래된 최근에 올리시고 최근에 올리신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 연말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오래된 필진이시고 부편도 경영상에 뭔가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워커홀릭님한테 많이 상의도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쓴 기사가 최근에 읽어봤는데 내용이 길진 않은데 간결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중요하다니까 30분 만에 딱 한 화가 끝났는데 제목만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회사파 코발트 뭐 우리들의 텐가 사용법 우리들의 아네로스 사용법 우리들의 테드 사용법 아네로스가 뭐야? 그게 뭐야? 아네로스라고요. 전립선에 넣어가지고 하는 자위기구가 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안 아파요? 모르겠어요. 안 해봤는데 텐가보다는 테드님한테는 그걸 추천드려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요? 전자동이? 아니 그냥 누워 있으면 자극을 한다고. 그만해. 해보고 싶은데 못 샀어요. 네. 맞는 게 없어서. 예. 네. 형추님. 경고. 요즘에 뭐 들었습니까? 요즘에 우리 대표님 잔소리도 듣고 막 그랬어요. 테드 잔소리도 듣고. 잔소리. 잔소리 듣고 너의 잔소리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재밌네. 진짜 미치겠네. 뭐 친 거예요 지금? 아 다쳤어요. 네. 저번 주에 소개한 밑장빼기는 업데이트가 네,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고요. 아직도 5월달 끝으로 안 되고 있어요. 아, 이봉규님이 어서 빨리 이렇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TV 조선만 나가지 말고. 네. 그리고 김프로쇼 저는 얘기를 하려고요. 김프로쇼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김프로쇼가 되게 그거 같아요. 아침 마당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되게 버라이어티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방송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항상 순위로만 봐도 상위권에 있고, 네. 음악도 하고 뭐, 술도 네, 다루고 한 가지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뭐 정치 이슈를 하고. 다루는 뭐 푸푸그그 그리고 개개인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사이담도 있고 영화 이거 DK님 생각나네. 뭐 저기 시네마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인 맥주를 소개해 주는 주주총회. 편의점 저는, 맥주 나 털어서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네? 이 술을 잘 못 마셔서 그래서 이 주주총회 들으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허세 부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나는 블랑 19 뭐 어쩌고 그게 좋아 막 이러면서 인디카가 어떻고 아, 인디카가 어쩌고 막 이렇게. 근데 여기가 정말 재밌는 게 술들을 구하기 어려운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홈플러스나 편의점에 있는 세계 맥주를 사와서 그거 가지고 비교한 거거든. 마지막 가면서 이제 좀 떨어지니까 이제 조금 뭐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도 이제 소개를 하기 추적이 뭐, 했는데 뭐 이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구하잖아요. 돌아다니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사람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 데이브 니어의 싱어송라이터 데이브 니어의 그 음악들 예, 직접 작곡해서 불러주는 뭐 음악 이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버라이어티라 불리던 김프로쇼가 오늘 올라왔나요? 그 마지막으로 해서 시즌 1이 종료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좀 다시 들었으면 그러니까 시즌 2로 돌아왔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예, 이게 그리고 좋은 게요. 이것도 짧아요, 되게 짧고, 맞아, 예, 짧고 자주 올라오고 그리고 자기가 들을 수 듣고 싶은 것만 딱딱 고를 수 있게 맞아. 올라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 안 듣고 그냥 거의 심심할 때마다 맥주 얘기를 거의 이렇게 정주행했어요. 쭉 들어왔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김프로쇼 괜찮죠. 저도 가끔 들었는데 이게 다른 시사 프로가 굉장히 세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로우 퀄리티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마당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좀 잘 정돈돼 있고 좀 라이트하고 그래도 핵심 내용은 다 짚어주고 그렇지.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요. 네, 패널들 조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김프로님이 또 잘 정리해도 해주고. 네, 네. 오늘 이제 저도 그 막방을 들었는데 애시당초 그 시즌을 그 1년 정도 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시즌은 종료가 됐지만 한번 안 들어보셨던 분이 있으면은 네, 꼭 한번 추천드리는 팟캐스트이긴 합니다. 아, 그거는 어차피 시의성이 없는 그런 콘텐츠도 많기 때문에 네. 역주행해도 괜찮은 그래서 주변에 팟캐스트를 안 들어본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방송이기도 해요. 거부감 없이 네, 가볍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가벼운 내용도 아니고요. 또 들어보면 내실이 있어서 네, 추천드립니다. 광고 너 오늘 돌려나? 왜 이렇게 내실 있게 이야기하니? 아, 저 내시예요. 그, 나노나님은 최근에 뭐 들었던 거나 소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요? 생각나는 네. 에피나. 아니 저는 그냥 방송 소개? 그러면?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도 돼요. 전 그러면 그냥 저 유명한 거 많이 들어요. 저 딴지 거 많이 들으니까 슈퍼에스타 K. 그게 제 나이대 여자애들은 막 이제 쇼핑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그냥 마구 이제 좀 20대 넘어 후반쯤 되면 그냥 이제 마구 사재끼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 가지 막 가격 정보도 필요하고 막 정보 되게 필요한데 팟캐스트 쪽에서는 그런 정보를 주는 방송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에스타K 같은 거 들어보면은 맞아요. 그런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사게 돼요. 소비 조장 프로그램. 맞아. 아니 맞아. 원래 슈스케 자체가 딴지 네. 마켓 홍보 방송으로 시작했는데 걔네들이 네.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 딴지 마켓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아이템 같은 그렇지. 것도 한 번씩 다 훑고 가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 오이시러님이나 우리 상현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와닿는 게 많겠다. 그죠? 네. 그렇죠. 같은 나이대. 나이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공감도 많이 되고 난 팟캐스트 하면 막 정치 시사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그런 거 들으면서 시간 보내는 맞아, 것도 맞아. 재밌고 재밌어요. 그 요즘에는 방송. 마트의 스타 K죠. 절망님이 안 계셔서 절망적이야.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어서 빨리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산티아고 뽐뿌를 주고 있죠 지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저는 테드인데요. 저는 요즘에 새로 듣는 팟캐스트가 없어요. 그 요즘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저 어제 저 너클볼러님하고 술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이피델리티 101회를 녹음을 할 거라고. 또 뻥을 또 뻥을 쳐. 그 뻥은 한 두 달 세 달 되지 그러니까. 않나? 그러니까 언제 할 거야, 언제.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이것도 팟캐 소식이라면 소식인데 너클님이 이제 책이 나올 예정이니까 만약에 책이 나오시면 저희가 모셔놓고 한번 인터뷰를 하고 광고 좀 해드릴까? 돌려까? 막 까는 거지. 한번 읽어보고. 방송. 아 그리고 이건 이제 팟캐스트 관련 뉴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걸신의 진행자이자 그 뮤직 69의 진행을 하고 계시고 시사통. ABCD. 시사통의 히어로. 시사통과 소닉붐 아르마딜로에서 나오시는 그 박근홍님이. 신보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정오에 ABTV라는 그 그룹에 이 ABTV라는 그룹은 밴드는 이제 프로젝트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각 멤버가 그 다른 거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장르를 이제 한번 소화하기 위해서 홍대 어벤져스라고 부르죠. 홍대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진짜 ATBT 무슨 뜻이죠? ABTV 뜻이 Attraction Bodies Attraction Between Two Bodies. 알아요? 알아요. 페이스북 봤어요? 아 페이스북 봤어요. 근데 원래 노래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 박근홍님 노래 하는 거 제 스타일 아니에요. 박근혜.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신보를 아 들어주려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곡 정도를. 한 곡 들고 까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따로 있긴 한데 나 제플린 마지막 부분 듣다가 기절한 줄 알았어. 근데 워낙에 보컬을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이틀이 세 개야. 타이틀 곡을 세 개를 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정식 타이틀은 아티피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인퓨전하고 할렐루야 등이 있는데 오늘은 할렐루야도 좋고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미친 한쪽 입은 손을 뻗어 잡아버려 점수는요? 네, ABTV에 잘 들었는데요. ABTV에 그 할렐루야 들어보셨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아, 근데 참 되게 연주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컬이 비호감이라. 점수는요? 점수는요? 탈락. 아, 점수 주기 노래 해볼까? 아, 아 오늘 나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음원을 네. 구입을 했는데 아, 음원을 아, 아침이 아니지 점심쯤에 점심에 올라왔으니까 점심에 군대에서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서 기사 타고 올라오면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나로나니 왜 우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사진 올려야 돼 우리 저기 게시판에. 아니, 아 인스타에 해시태그로 찾아봤는데 근홍이형 절규하는 사진이 있어. 이 절규예요? 절규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희열. 오르가즘을 느끼는 사진. 오랑우탄 닮았네.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에게 칭찬당한 모습. 이거 해시태그에 나오는데 어떻게 삭제해야 될 것 같아. 야간 우리 ABTV 정규앨범 잘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화이팅! 잘 됐으면 좋겠어요. ABTV 사랑해요. 잘 들었습니다. 오, 매력있어. 약자가 어려워요. 근데 영어가 너무 어려워. A, 왜 액티브 B. 액티브 탑 바텀 브라보 막 이러면 참 좋을 텐데. ABTV를 한글로 치면 뮤슈는 뮤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아브락사스의 팝보드 차트 시간입니다. 팟제이 아브락 차트입니다. 8월 4주차부터 10월 1주차까지 7주 동안 아 방송 졸라 오래 안 했네요. 그간 어디 갔다 왔던 걸까요? 야간 그동안의 차트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아이튠즈 차트입니다. 지대널리안 컬투쇼 레전드 사연 1빵빵키 초영어 요 셋이 꼭대기에서 쓰리썸을 타는 가운데 김재동 라이브, 음악이 없는 뮤직쇼, 최수석의 경제팟 같은 새로운 팟캐들이 꼭대기를 한 번씩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나타난 김어준이 모두 밀어내고 상자에 떡하니 앉아버렸네요. 다음은 팟빵 차트입니다. 팟빵에도 절대 강자가 있죠. 김용, 정봉, 지대, 세가, 범윤, 이이 이상 절대 6강. 지난 두 달도 역시였습니다. 악은 일빵빵 기초영어 빼고는 모두 사라졌고 온통 정치 이야기만 차트를 메우고 있네요. 아! 손에 잡히는 경제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팟보드 차트입니다. 집계 마지막 주차인 10월 1주차 상위권 순위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동 9위는 새가 날아든다와 컬투쇼 레전드 사연 210입니다. 8위와 7위는 빵빵한 형제 테드박 형촌이 아니고요. 일빵빵 영어회화 일빵빵 기초영어가 차지했습니다. 6위는 중상위권을 넘나들던 김어준의 팟파이스가 자리했고요. 팟빵의 에이스 투수인 김용민 브리프 DJ 정봉주의 전국구는 공동 3-3발로 밀려나앉았습니다. 2위는 팟보드 차트를 시작한 이래 지존에 있던 지대널리아십니다. 15주 만에 한 단계 내려섰네요. 꽃이 잡고 묻고 힘 좀 내야겠습니다. 꽃이 잡고 대망의 1위입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 김청수 지인들이 총출동하는 데일리 방송이죠. 인지도의 물량까지. 아, 꽤나 우리 발기. 레비트라!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상위권 팟캐스트 주제에서 주제로 가장 많이 나눠졌던 키워드는 백남기 농민, 청와대 vs 조선일보, 한진해운, 스폰서 검사, 핵실험, 경주지진, 국감 파해, 그리고 그분과 오랜 우정을 나눈 신시렁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게시되는 팟보드 차트는 딴지일보 클럽 팟캐스트 듣는다는 게시판에 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팟제이 아브라 차트였습니다. 여러분 집합하세요. 요! 요! 우!